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를 러시아의 다스통신, 신문 모스코프스키 검소몰레츠, 미국의 UPI 통신, 일본의 교도통신이 5월 26일 보도했습니다. 신문과 통신들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의 상세한 요지를 전했습니다.